장난. Don't you know you're making me sad, 사람아 장난. But you know it's driving me mad, 사람아 장난. 누구야 사람아 장난 상처를 봐. 사람 장난 It's what you're doing to me 사람 장난